H UBS. Hot Spot. Hot Spot. Hot Spot. Hot Spot. Hot Spot. Hot Spot. Hot Spot. 오늘은 마지막 컵스포츠 시간입니다. 내일부터 기말고사 기간이죠. 시험 공부와 기말 과제만 생각하면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지끈해지지만 그래도 2주만 버티면 학기 끝! 바로 여름방학 시작이니까 우리 조금만 더 힘내봐요. 이번 학기가 제가 가장 많이 했던 말은 아, 휴학하고 싶다 였습니다. 중간고사를 망쳤을 때, 너무 피곤해서 과제할 힘도 없을 때, 그리고 그냥 강의 들으러 가기 싫을 때, 입버릇처럼 휴학하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는데 이악 물고 버티다 보니 종강이 코앞까지 찾아왔네요. 여러분도 이번 학기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각자 힘든 일, 지치는 일 많았을 텐데 그래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오신 여러분이 정말 대견해요. 우리 오늘은 수고했다, 잘했다, 우리 스스로를 토닥여 줘봅시다. 아무튼 이번 학기 끝까지 달려오신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은 달리기와 관련된 스포츠 종목을 준비해봤는데 오늘도 열심히 들어주실 거죠?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바로 시작해볼게요. 레디 고! 힘을 내라고 말해줄래 그 눈을 반짝여 날 일으켜줄래 소녀시대의 힘내 오늘의 주제는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은 육상 경기에서 42.19km를 달리는 장거리 경주 종목인데요. 놀랍게도 마라톤은 전쟁에서 유래한 스포츠랍니다.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 스포츠 축제를 즐기는 올림픽, 그리고 그 올림픽의 꽃이라고 불리는 마라톤이 전쟁에서 시작되었다니 조금 의아하시죠? 제가 바로 마라톤의 역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라톤은 서양의 고대 전쟁인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에서 시작되었는데요. 기원전 5세기경 중동과 중앙아시아를 제패했던 페르시아는 아시아를 넘어 서양의 눈독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당시 그리스의 수많은 도시국가들 사이에서 큰 영향력이 있던 아테네가 페르시아와 부딪히게 되는 건 당연한 일이었겠죠. 결국 아테네와 페르시아는 서양 역사상 최초의 대규모 전쟁을 벌이게 되고 마라톤 평원에서 큰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마라톤 전투에는 페르시안군 10만 명과 아테네군 2만 명이 참여했는데요. 엄청난 군사인원 차이에도 불구하고 아테네가 대승을 거두었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했으니 이 기쁜 소식을 당연히 온 국민에게 알려야겠죠. 그래서 아테네도 필리피데스라는 병사를 통해 그 기쁜 소식을 아테네로 전하게 됩니다. 필리피데스는 마라톤 평원부터 아테네까지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 쉬지 않고 약 40km를 달립니다. 아테네에 도착한 필리피데스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시민들에게 우리가 승리했다 라고 소식을 전한 뒤 숨을 거두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는데요. 바로 여기서 마라톤이 유래하게 되었답니다. 비록 잔인한 전쟁에서 유래된 스포츠지만 마라톤은 제1회 올림픽부터 종목으로 선정되고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받는 스포츠랍니다. 숱하게 스쳐간 감정들에 무뎌지는 감각 언제부턴가 디오의 괜찮아도 괜찮아 마음을 숨기는 법들 난 어디쯤 해 why not 앞만 보고 달려오기만 했던 돌아보는 것도 왠지 겁이 나 미뤄둔 얘기들 시간이 가득 내 안엔 행복했었던 때론 가슴이 저릴 만큼 눈물겨 날도 매일같이 뜨고 지는 태양과 저 달처럼 자연스레 보내 때론 울고 때론 웃고 기대하고 아파하지 다시 설레고 무뎌지고 마음이 가는 대로 있는 그대로 수많은 별이 그랬듯이 언제나 같은 자리 제 몫의 빛으로 환하게 비출 테니 숨기지 말고 너를 보여줄래 편히 네 모습 그대로 그래 괜찮아 괜찮아도 오늘 난 처음으로 솔직한 내 마음을 마주해 거울 앞에 서는 것도 머뭇대 이 표정은 또 왜 이리도 어색해 아름다운 건 늘 소중하고 잠시 머물다 아득히 멀어져도 늘 마주보듯 평범한 일상을 채울 마음의 눈 그 안에 감춰둔 외로움도 잠시 머물 수 있게 그저 바라봐 부드러운 바람이 불면 마음을 열어 지나갈 하루야 때론 울고 때론 웃고 기대하고 아파하지 다시 설레고 무뎌지고 마음이 가는 대로 있는 그대로 수많은 별이 그랬듯이 언제나 같은 자리 제 몫의 빛으로 환하게 비출 테니 그런데 다른 육상 종목들의 거리가 50m, 100m처럼 딱 떨어지는 숫자인 것과는 달리 왜 마라톤은 42.195km라는 이런 애매한 거리인 걸까요? 필리피데스가 뛰었던 거리가 약 40km이기 때문에 1회 올림픽부터 마라톤 경기는 40km 전후 불규칙 거리로 경기가 진행됐었는데요. 제4회 올림픽인 런던 올림픽에서 42.195km라는 거리가 정해졌답니다. 원래 런던 올림픽의 마라톤 경기는 42km로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영국 국왕인 에드워드 7세의 왕비 알렉산드라가 결승점을 자기의 자리에 바로 앞으로 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었죠. 왕비님께서도 올림픽의 하이라이트인 마라톤 경기의 끝을 가까이서 보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도 아무리 왕비의 부탁이라도 해도 이런 무리한 부탁을 받아들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놀랍게도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이 요청을 받아들이고 결승선을 귀빈석 앞으로 옮기게 됩니다. 왕비님의 파워가 어마무시했던 모양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결승선은 귀빈석 앞으로 옮기기 위해 0.19km 더 이동하게 되고 그 이후로부터 쭉 마라톤 경기는 42.19km로 진행되고 있답니다. 좋아하는 스포츠 경기의 하이라이트를 말 한마디로 코앞에서 볼 수 있게 만들었다니 알렉산드라 왕비가 너무 부러워지는데요. 부디 너의 맘에 하얗게 내린 눈꽃이 차갑게 얼지 않기를. 너라는 이름은 온유월의 꿈만 같아 깨고 싶지 않은걸. 루시의 히어로. 이런 날 기다릴 수 있을까. 저 달이 떨어져도 난 아직까지 그대로 일 텐데. 막다른 길이라고 또 혼자서 넘어져 우라고. 난 그대가 조금 더 멋있는 사람이 돼주고 싶었는데. 그 눈부신 햇살을 닮아 환하게 웃어주는 너. 난 만화 속의 주인공처럼 내겐 두 손에 비바늘을 가르는 날개. 괴력에 힘은 없지만 그래 너의 곁에서 주인공이 된 것 같아. 너에게 내 세상을 줄게. 그대로 이날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아직도 그대로 눈부셔 빛나는 그대와 자리 저무는 하루. 난 만화 속의 주인공처럼 내겐 두 손에 비바늘을 가르는 날개. 괴력에 귀로만 듣지 말고 이제 슬슬 몸을 움직일 차례인데요. 우리 같은 저질 체력 대학생들에게 42.19km를 달리는 것 아무래도 무리겠죠. 전 158 계단만 올라도 숨이 턱 차는데 마라톤을 뛰는 건 완전 무리라고요. 그래도 가벼운 달리기 정도는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해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달리기 운동은 튼튼한 신체와 운동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누구든 어디서든 할 수 있죠. 그런데 매일 운동할 마음 먹는 게 여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 추천드립니다. 바로 런데이. 런데이는 초보 러너를 위한 스마트폰 어플인데요. 러닝 목표와 러닝 루틴을 만들어주는데 큰 도움을 주는 어플이랍니다. 런데이의 8주간 러닝 프로그램을 따라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러닝의 매력에 푹 빠져 있을 거예요. 매일 러닝 목표를 달성하면 받는 도장 때문에 괜히 힘들어도 꼭 목표를 이루어서 도장을 받겠어 라는 승부욕도 들게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대학생들의 여름방학이 7월과 8월로 딱 두 달, 총 8주잖아요. 종강하고 나서 이번 방학에는 런데이 어플과 함께 달리기 운동 해보는 거 어떠세요? Fighting! 가지! 구석순의 파이팅! 해야지! 침대 눈가 따뜻 해가 춘천인데 아침밥은 패스 식품 더 자돼. 태가 커피로 스토리 속에 긴 것들은 다 왜 잘라 보여 나 마음에 또 왜 아등바등 또왜 이리저리 쳐왜 아굴 폰 꺼본 좀비 필요한 모두 다 텐션을 펌핑 힘을 좀 내어보자 우린 여러분의 보석 순 반복되는 하루에 시작이 되는 이 노래 네 옆에서 불러주겠어 힘내지 못하겠어 What else? What else? Don't give it up never give it up yeah Fire else? Fire else? 우리 부서 춤 Fighting else? 도통해 아둥바둥도해 이리저리저해 우린 다 이어폰 꺼본 좀비 필요한 모두 다 텐션을 펌핑 oh, yeah. 힘을 좀 내어보자 우린 여러분의 보석순 반복되는 하루에 시작이 되는 이 노래 네 옆에서 불러주겠어 힘내야지 멈추겠어 오케이 모닝 카페인은 디카페인 일찍 일어나니 기분 뭐 같지 철없이 부재중 전화 재끼고 James With my laziness 부분 등 팔다리 전부 다 팬이 오 I feel like I'm 17 이런 도 못해만 되는 불행과 같이 살기에는 내 시간이 너무 아깝지 man Y'all don't deserve it A fortune is unnecessary 다시피 인생은 원래 그지 같아 Most Valuable Program, MVP MVP, 가장 재미있는 운동 프로그램을 소개해주는 우리 라디오의 코너인데요. 초원이 다리는 100만 불짜리 다리, 이 명대사로도 유명한 영화인데요. 다들 아시죠? 바로 영화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은 주인공 윤초원은 잔패증이 있는 아이지만 달리기 하나만큼은 좋아하고 정말 잘하는 소년이에요. 그런데 사실 초원이가 마라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이유는 어릴 적 엄마가 자신을 버리려 했던 사실을 알고 마라톤을 계속해야 엄마가 자신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랍니다. 이 사실을 엄마인 경숙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초원이가 마라톤 경기를 얼마 앞두지 않은 상태에서 알게 됩니다. 충격을 받은 경숙은 초원이에게 마라톤을 하지 말라고 말리지만 초원이는 계속 연습했고 좋아했던 마라톤을 엄마의 눈치 때문이 아닌 자신의 의지로 출전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초원이는 그 긴 마라톤을 완주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되죠. 이 영화는 2001년 춘천 마라톤을 완주한 배영진 군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실화 영화인데요. 제가 조금 내용을 스포하기는 했지만 영화로만 느낄 수 있는 감독은 또 다르니 시험 다 끝나고 정강하신 후에 꼭 다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데이식스의 행복했던 날들이었다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널 만나 다행이라고 하던 날이 벌써 꽤나 오래전 이야기야 이제는 모르는 밤의 시작일 뿐이야 모든 게 아름다웠어 우울한 날들은 없었어 지금 돌이켜보면 웃음기도 하지만 후회는 날 뒤틀려갔어 사랑했으니 다 못했어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행복했던 날들이었다 우리가 봤었지 있어 지금 돌이켜보면 바보 같긴 하지만 후회는 남기지 않았어 살아있으니까 어디서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행복했던 날들이었다 이제 더는 없겠지만 지난 날로 남겨야지 아주 가끔은 그리워할 거야 널 사실 가끔은 아니고 자주겠지 아주 가끔은 눈물이 흐를 거야 그래도 괜찮다고 내릴 거야 오늘은 달리기 종목 마라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달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 생각하세요? 빠른 출발과 순발력? 지치지 않는 체력과 지구력? 모두 중요한 것들이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끝까지 달리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끝까지 해내는 거죠.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안 한 것보다 못한 일이 되니까요. 그래서 언제나 가장 중요한 건 결승선까지 끝까지 달리는 거죠. 그리고 수요일 점심 라디오는 오늘이 바로 결승선이랍니다. 조금 아쉽기도 하지만 마지막까지 끝까지 해낼 수 있어서 너무 뿌듯하네요. 우리 라디오의 결승선까지 함께 달려준 방송 국원들, 그리고 즐겁게 라디오를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허스포츠는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언제나 여러분의 완주를 응원하고 있을게요. 이번 학기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도 모두 멋지게 완주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점심시간을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어요. 지금까지 PD 박주희, 기술의 김태환, 저는 아나운서 지민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HUBS